진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 sunny day 눈이 부신 세상으로 떠나볼래 run away 두 분다는 맘을 따라 펼친 비밀지도에 표시해놓은 해변 위에 너와 함께 누울래 여름 속으로 둘이서만 살며시 너는 속삭여 나는 나의 holiday 네가 금요일이라면 필요 없어 Saturday 너는 나의 weekend 너와 함께 멀리 떠날래 저 바다로 내게로 나는 빠질래 눈을 감고서 잘 들어봐